십자가의 주님, 내 죄로 인해 찢겨진 그분의 성체, 내 허물 녹이는 순결한 그 성혈, 고통 중에 외치시네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외치는 주님을 외면하는가, 나를 위해 목숨 바치신 거룩한 희생 날 왜 잊었나. 나를 바라보는 두 눈에 슬피 고인 눈물 보내, 이제 나도 살아가리라 사랑의 십자가. 십자가